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대장절 경축 젤본 조선인 축하단 성원들이 24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105돌 경축 행사들은 수령의 위협, 태양의 위협을 끝까지 계속 완성하리는 조국인민들의 신념과 의지, 공화국의 불패 군력과 경제적 잠재력을 다시금 고하시한 민족사적 대정치축선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를 진감시킨 대규모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선군조선의 경건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당당한 핵보유국, 군사강국으로 솟아오른 백두산대국의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회고라고 편지는 강조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위대한 태양의 역사는 영원하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축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적 제일조선인 운동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것이 이번 조국 방문의 나날에 모두의 가슴속에 억척같이 쪼아박은 절대 불변의 신념이라고 편지는 강조했습니다.